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온 대로 시내산에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의 구속사적 교훈. 시내산에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의 구속사적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번째로 시내 광야에 진을 친 1년 가까운 기간 가운데 특별히 3일의 성결을 마친 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어난 이 특이한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특이한 현상은 바로 우레 소리와 나팔 소리 그리고 땅의 진동이었습니다. 우레와 나팔 소리, 땅의 진동, 정말 특별한 징후가 일어났죠. 이 세 가지 독특한 현상은 과거 출애굽 광야 노정 이 구약 시대뿐 아니라 신약 시대와 오늘날 마지막 시대까지 넘나들며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우레와 나팔 소리, 이 땅의 진동, 이 세 가지 현상 속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내산에 등장한 우레와 나팔 소리입니다. 시내산에 등장한 우레와 나팔 소리. 이 우레와 나팔 소리는 모세의 총 8번의 시내산 등정 가운데 무려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이 특이한 현상, 우레 소리와 나팔 소리가 8차 등정 가운데 2번이나 나타났다. 그중 첫 번째는 모세의 3차 입산 직전에 1번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세 번째로 시내산 꼭대기에 오르기 직전에 한 번 이 현상이 일어났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레와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들렸다. 또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보시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랬죠. 산이 전체가 크게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다. 바로 세 번째 올라감. 모세의 3차 입산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3차 입산 직전에 우레와 나팔 소리가 울린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언제 한번 등장하는가? 모세의 4차 입산 직전에 또 한 번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가 네 번째로 시내산 꼭대기에 오르기 직전에 또 한 번 이 현상이 나타났다. 바로 이때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직접 들은 직후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온 백성이 직접 들은 직후에 이 우레와 나팔 소리의 현상이 또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근데 이때에는 땅의 진동은 없었습니다. 우레와 나팔 소리만 울려 퍼졌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에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모세가 나아갔을 이때는 4차 입산입니다. 네 번째 오름, 즉 4차 입산 직전에 우레와 나팔 소리가 또 한 번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시내산에서 무려 두 번에 걸쳐 일어난 이 우레와 나팔 소리는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우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콜입니다. 콜. 히브리어 콜을 번역한 단어예요. 이 콜은 소리, 목소리,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도 콜이 그런 비슷한 뜻이죠. 소리, 목소리, 음성. 히브리어 콜이에요.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콜은 대부분 우레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 많이 번역된 단어입니다. 우레로도 번역되지만 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번역될 때 히브리어 콜이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즉 성경에서 우레는 단순한 번개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위엄 있는 음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레라고도 번역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번역한다. 우레가 하나님의 위엄 있는 음성이라는 메시지죠. 욥기 37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이 히브리어 동일하게 콜이에요. 또 욥기 37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반복 사용된 음성은 모두 히브리어 콜입니다. 또한 욥기 37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음성도 콜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팔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나팔은 히브리어 쇼파르입니다. 쇼파르. 그 뜻을 보면 수양의 뿔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양의 뿔. 성경에서는 양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양각. 이게 수양의 뿔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은 양각으로 만든 나팔이었죠. 바로 이게 히브리어 쇼파르.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나팔은 백성들을 소집하거나 또 앞으로 진행시킬 때 울렸습니다. 또 큰 절기를 알릴 때 또 중요한 의식을 행할 때도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어떤 신호나 위험을 알릴 때에도 나팔이 중요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내 산에서의 나팔 소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양각 나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내 산에서 울려 퍼진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시내 산에서 울려 퍼진 나팔 소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림을 예고하는 의미가 있죠. 이제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걸 알리는 신호가 시내 산에서의 나팔 소리였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테니 잘 주의 깊게 들으라 라는 하늘의 신호로 시내 산에 나팔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 말씀 보시면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이죠. 나팔을 길게 불면 산 앞에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강림을 예고하는 나팔로 표현하고 있죠. 또한 출애굽기 19장 19절 말씀 보시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죠.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경청하라는 신호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우레와 나팔 소리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우레와 나팔 소리는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소리입니다. 우레와 나팔 소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 중 7번째 우박 재앙 때 우레소리가 들렸죠. 우리가 우레소리 구약시대에 어디에 주로 사용되는지 먼저 봅니다. 우레소리를 성경은 뇌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디에 사용되었어요?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 가운데 7번째 우박 재앙 시 우레소리가 뇌성이 함께 울렸다. 출애굽기 9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분명한 심판을 가리키는 소리죠. 10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 7번째 재앙 때 뇌성 우레가 울렸다. 또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가리키는 일곱 인재앙, 또 일곱 나팔재앙, 또 일곱 대접재앙의 끝부분마다 모두 우레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규칙적이에요. 마지막 때 등장하는 일곱 번째 인재앙, 일곱째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의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마다 모두 우레가 울렸다. 먼저 일곱 번째 인재앙 때 우레가 들리죠. 계시록 8장 5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인재앙 때 뇌성, 우레가 들렸어요. 또한 일곱 번째 나팔재앙 때도 들립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또 이어지는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 때도 또 내성이 울려요. 계시록 16장 18절 말씀 보시면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신기하게도 매 마지막 일곱 번째 인재앙, 일곱 번째 나팔재앙,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재앙 때마다 뇌성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이 우레, 이 뇌성의 역사는 반대로 의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로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심판은 곧 의인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악인, 악한 블레셋이 우레를 통해 심판받을 때 반대로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죠. 즉 우레는 악인의 심판과 더불어 의인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 소리를 살펴봅니다. 나팔 소리도 우레와 마찬가지로 심판과 구원의 소리로 각각 사용되고 있어요. 먼저 마지막 때 이말 일곱 재앙 가운데 일곱 나팔 재앙이 바로 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 이것이 바로 심판을 가리키는 나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첫 번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 모두 심판 재앙에 사용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을 심판하는 이 나팔 소리도 우레 소리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구원의 도구로도 사용된다고 마태복음 24장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소리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소리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원받을 자들을 모으시는 역사, 구원의 소리죠. 하지만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서는 또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나팔 소리를 가장한 거짓 나팔 소리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나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심판, 죄악의 나팔 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공식화하는 거짓 나팔 소리가 그 예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공식화하는 거짓 나팔 소리, 이것이 참 나팔 소리인 줄 알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10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다윗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모략을 꾸며서 나팔을 불게 하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외치라 거짓 증언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이게 옳은 나팔 소리인지 잘못된 나팔 소리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심판의 나팔 소리인지 아니면 구원의 나팔 소리인지 아니면 미혹해하는 거짓 나팔 소리인지 정확히 분별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듣는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레와 나팔 소리는 무엇을 또한 상징하는가?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우레와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결국 우레소리와 나팔소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을 심판하는 소리도 결국 말씀이요. 또 의인들을 구원하는 소리도 결국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레와 나팔, 심판과 구원의 소리, 동시에 말씀의 소리이다. 시편 29편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가리켜 뇌성, 우레를 바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한 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이번에는 나팔 소리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때 선포되는 이 우레와 같은 말씀, 이 나팔과 같은 말씀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나팔 소리는 거짓 말씀의 소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나팔 소리는 구원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3절 4절은 말씀하고 있죠. 사자의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바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일곱 우레 소리를 듣고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요한은 이 우레 소리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우레 소리의 메시지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적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 절대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국 이 일곱 우레 소리는 요한만 아는 소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알 사람만 아는 소리가 바로 우레와 같은 말씀의 소리다.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레와 같은 말씀을 못 알아들은 사람들도 나옵니다. 들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그랬어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곁에 서서 똑같이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우레가 울렸다.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말씀임과 동시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비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듣지만 모두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르릉쾅쾅 소리는 듣는데 두렵기는 한데 메시지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을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저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 다 되시는 가운데 우레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두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정확히 깨닫고 또한 동일한 소리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듣는데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이걸 들어야 구원을 얻는데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들을 뿐 아니라 그 소리를 깨닫고 이해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닫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지막 우레의 소리,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계시록 10장 7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나팔, 마지막 나팔이죠.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가 나팔인데 이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이 모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는 그동안 예언한 수많은 예언들을 한 번에 이루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된 말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나팔 소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의 실체, 그것은 우리 모두가 홀연히 변화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는 역사, 그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마지막 복음의 역사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키실 우레와 나팔의 역사 외에 우리 스스로가 일으켜야 할 우레와 나팔의 역사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일으켜야 할 우레와 나팔의 역사가 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으켜야 할 우레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기도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으켜야 할 우리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다. 계시록 8장 4절 5절은 이것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지금 향로를 쏟을 때 무엇이 쏟아집니까? 성도의 기도가 쏟아지는 순간이에요.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쏟아지는 순간 뇌성, 우레가 울렸다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가 외치는 기도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정금 같은 깨끗한 절대 변하지 않는 금향로에 담겨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 천지를 울리는 큰 뇌성을 발아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커다랗게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큰 뇌성 소리를 발할 만큼 능력 있는 기도의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일으켜야 할 나팔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25장 5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성견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헤만은 나팔 불며 노래하는 자입니다. 성가대의 리더예요. 그런데 이 나팔 부는 헤만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지자다 그랬어요. 선견자다 그랬어요. 선지자, 선견자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말씀을 미리 깨닫고 증거하는 자죠. 이 시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구속사의 말씀을 먼저 받은 말씀의 나팔을 불어야 할 신령한 헤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헤만들이 되는 거예요. 나팔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이 우레와 나팔 또 천지가 진동하는 이 진동의 역사 이 세 가지는 마지막 때에 가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시내산에 역사했던 그 우레와 나팔 소리 진동의 역사가 마지막 때 동시에 다시 출현하게 된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그랬죠.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렸죠. 그때 뇌성 우레가 울립니다. 그때 지진, 진동이 일어나요. 마지막 나팔 소리, 우레 소리, 진동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때가 있다고 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우레와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천지를 뒤흔들 때 이와 함께 요동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쭉정이로 갈라내시고 끝까지 진동치 않는 자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심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레와 나팔이 울릴 때 천지가 진동하느냐? 우레와 나팔로 천지를 완전히 뒤엎는 때가 오는 거예요. 전체가 들썩거려요. 그때 함께 요동치고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은 쭉정이로. 하지만 천지가 뒤흔들려도 늘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때 알곡으로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즉 진동은 진동할 자와 진동치 않을 자를 가르는 심판의 도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히브리서 12장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28절을 각각 한 구절씩 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우레와 나팔 진동의 역사예요. 심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먼저 히브리서 12장 26절만 먼저 읽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어요. 진동의 역사를 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과거에는 소리가 땅만 진동했다 이거예요. 시내산에서 땅만 진동했죠. 근데 마지막 때는 내가 땅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진동시킵니까? 큰 우레와 나팔 소리로 하늘 땅 전체를 뒤흔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과 하늘은 보이는 땅과 하늘의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땅, 바로 이 땅에 붙어있는 악인들이죠. 하늘, 하늘 세계를 사모하는 성도들입니다. 즉 마지막 때는 땅, 즉 악인들뿐 아니라 하늘, 즉 의인들의 신앙까지도 뒤흔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흔들어 보시겠다는 거예요. 흔들리나 흔들리지 않나. 이 히브리서 12장 26절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27절입니다. 이번에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레와 나팔로 땅과 하늘 전체를 뒤흔드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뒤흔들어서 진동치 아니하는 것들을 골라내어 그들을 보존하고 천지를 뒤흔들어서 거기에 진동할 것들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진동하는 것들은 쭉정이로 갈라내시고 그때도 진동치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알곡으로 영원히 보존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는 결론의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결론의 구절.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예? 누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습니까? 우레와 나팔 소리에도 진동치 아니하는 그들. 유동치 아니하는 그들은 진동치 못할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이 내용은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 전 세계를 뒤흔들 진동의 역사, 환란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거듭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에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랬어요. 천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다 뒤엎을 때가 오는데 나를 믿는 나의 백성은 내가 피난처가 되어주고 산성이 되어줘서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은 진동치 않는다 그랬어요. 학계에서 2장 6절 7절도 같은 예언을 하고 있죠. 학계에서 2장 6절 7절 말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에 보배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도 진동시키고 땅도 진동시키고 바다도 육지도 모두 진동시킬 때가 오는데 만국을 진동시킨 후에 만국에 보배가 이르른다고 했어요. 천지를 진동시킬 우레와 나팔의 역사 후에 만국의 보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알곡들은 천국 국간에 들이시고 이때 함께 진동하고 함께 요동치고 함께 들락날락거리는 그 사람들은 쭉정이들이 되어서 유황불에 집어넣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아무리 온 천지만물을 기운드는 환난과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로 진동치 않는 나라를 통째로 상속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진동되고 계십니까? 내가 물질이 없어서 마음이 요동치고 믿음이 요동치고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루는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갔다 날마다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속사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그 요동치는 마음을 잠재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를 뒤흔들고 주변이 아무리 나를 압박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요동치 마시고 절대 진동치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가운데 진동치 못할 천국을 반드시 상속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키고 있습니까? 죄를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직장 사업체의 모든 문제가 결코 우리의 믿음을, 결코 우리의 마음을, 결코 우리의 생각을 진동치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강력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드는 역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그 어떤 환난에서도 절대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속시킬 구속사의 말씀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심취해서 죄를 진동치 않는 믿음, 진동치 않는 천국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동치 아니함으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사업체가, 이 교회와 LA 전역이 진동치 않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진동치 않는 믿음으로 두 배의 풍을 가져오는 모두가 될 줄로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